뉴스.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전형 신입학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23년 원자력단 소관 사업 성과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2023년 수행 과제의 성과 우수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제출 기한은 10월 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연구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2023년 2학기 장애학생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이며 이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재학생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도우미 활동은 이동 도우미와 대필 및 타이핑 도우미, 생활 도우미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받는 A씨는 연인 B씨의 옷장을 불태웠고 이 불길은 방 전체에서 아파트 전체로 번져 총 14세대를 전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불을 끄려던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범죄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 야만적이라며 비판해온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최근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개고기 소비를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와 비판을 드디어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각국의 외신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을 통해 금지법 통과에 대한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권력에 아첨하는 것 같다는 의견과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공공부채 증가와 저출산 문제가 과거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며 잠재 성장률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국의 총 공공부채는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의 95%를 차지하며 이 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